나무치기 그리울 때 그때는 어찌하라고 나만 홀로 두고 철새 따라 철새 따라 가려 합니까 흔크러진 마음이 석을 퍼지면 괴로울 줄 뻔히 알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산장에 홀로 살으라 합니까 끊어진 인연이 아니라면 나를 두고 가지 마오 견디게 보고 싶을 때 그때는 어찌하라고 나만 홀로 두고 미련 없이 미련 없이 가려 합니까 허질러진 마음 턱을 퍼지면 괴로울 줄 뻔히 알면서 긴 여로에 끝없는 외로운 밤을 홀로 있으라 합니까 엇갈린 사랑이 아니라면 나를 두고 가지 마오